유기농을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 1편에 이어 2편을 방송하겠습니다. 3교시에 만들어진 식단을 제가 두 번 정도 먹어봤는데요. 제가 먹어본 바로는 상당히 정갈했고 가볍고 어떻게 보면 사찰 음식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음식하는 방식이 연기도 많이 나지 않고 식재료도 많이 가공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채소를 썰을 때도 그 결을 좀 중시해서 써는 것 같고 또 간도 그렇게 세지 않았고요. 그래서 3교시에 만들어지는 음식에 어떤 요리하는 방식이나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식자재 구입부터라고 저도 보여져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우리 여기 유기농 문화센터에서도 농산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1차로는 우리 유기농 문화센터는 식자재 구입이 아주 간단해요. 저희 그 이사장님이 안양에서 도시농민이고요. 저희 엄마가 성남에서 도시농부로 계시고 저는 방명에서 도시농부를 하고 있어요. 그 도시농부 중에서도 뭐 이렇게 농약 뿌리고 그런 분이 계시지만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도시텃밭에서는 영양제라든가 농약 같은 걸 주지 않고 노지로 다 키워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1차 그 농산물이 먼저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노지, 그러니까 제철에 나는 노지지인 거죠. 그 농산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부족하다 싶은 거는 한살림이나 생엽. 그리고 하나로 클럽, 양재동 하나로 클럽에 가면 그 안에도 친환경 매장이 있거든요. 그 곳에서 이제 저희가 별도로 공수를 하고요. 그 전에 이제 뭐 감자라든가 호박이라든가 또는 양파라든가 저장이 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농민분들이 있어요. 그 농민분들을 제가 직접 산지에 다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 거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박스라고 하잖아요. 우리 10kg, 20kg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여기에서 이제 저장 이걸 하는 형태로 소비는 저희가 냉장고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먹을 만큼 배달을 하고 또 저희 지방에 내려가서 현장에서 가지고도 오고 저희는 식자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식자재를 내가 가장 밀접하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불어 저희는 식자재 구입 그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요즘에 슈퍼마켓에 가보면 살 수 없는 것들이 없는 정도로 네. 계절과 상관없이 그리고 지역과 상관없이 다양한 그런 야채와 과일들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겨울에 수박을 먹을 수 있고요. 또 겨울에도 오이라든지 상추 당연히 먹을 수 있고 또 토마토도 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칠레, 저 먼 땅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서 온 아주 싱싱한 청포도나 라든지 아보카도, 그 다음에 바나나라든지 스페인에서 재배한 올리브유, 레몬, 그 다음에 다양한 지역에서 재배된 견과류, 아몬드나 캐슈넛 등도 많은데요. 이런 수입 농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철 채소가 아닌 것들은 다 안 쓴다는 말씀이시죠? 아, 기본적으로 네 쓰지도 않지만요. 네, 저런 거를 사실은 먹으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쉽습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이런 거는 음식도 음과 양이 있어요. 차가운 음식,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성질이죠. 우리도 우리가 성격과 뭐가 다 있듯이 그 하나하나의 농산물도 성질이 다 있어요. 그런데 수박, 오이, 토마토는 다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리 여름에 한여름에 오이 싹 먹고 수박 막 먹으면 몸이 시원해져요. 즉 얘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토마토도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한겨울에 가뜩이나 모든 기운이 찬데 얘 차가운 거 먹어줘 보세요. 내 36.5도가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소화시키느냐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몸이 따뜻해지게 다시 온도를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개념을 따진다면 우리가 겨울에는 수박이니 오이니 토마토를 먹을 게 아니고 겨울에 나서 우리가 옛날 조상에 뭘 먹었어요? 고구마. 이런 거 먹었잖아요. 고구마. 호박. 늙은 호박으로 뭐 할머니나 어머니 막 호박죽 뿌려주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다 먹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은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겨울에 온도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들은 그런 위주로 먹어야 되는데, 한여름에 물론 이제 가끔 그럴 수도 있지만 한여름 내내 차가운 쌈채소나 푸릇푸릇한 거, 우리 원래 한반도에서 그런 거 못 보거든요. 근데 하우스 재배로 막 나오니까 그런 거 사드세요. 근데 우리 원래 어떻게 먹었냐면 겨울에는요, 묵나물이라고 해서요, 여름이나 또는 한참 더 좋을 때 그런 걸 말려요. 고사리라든가 치나물, 여름에 뜯은 치나물이라든가 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려서 사실 겨울에 먹거든요. 다 조상들의 비타민 부족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뭐 어르신들이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렇게 먹었겠어요? 한겨울 동안 채소류로 녹색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걸 말려서 10배 햇빛에 다 받아서 10배 넘게 무말랭이 같은 거 10배 비타민이 넘다고 하잖아요. 다 말려서 겨울에 먹었던 거예요. 한겨울에 채소 그런 푸른 녹색 채소를 먹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그 땅에, 우리 지금 우리 땅에서 지금 먹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먹는 게 맞다는 거죠. 겨울에 푸른 채소를 먹는 것보다는 무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맛있겠네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먹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한창 고구마순 나올 때거든요. 고구마순 말렸다가 그거 고구마순 겨울에 물에 불렸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청포, 아까 얘기했던 바다 건너서 물 건너서 대륙 건너서 오는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면 다 열대 과일이거든요. 네. 네, 열대 과일, 바나나. 다 열대 과일이에요. 포도도 차가운 거거든요. 네. 그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무지 많이 먹어야 돼. 열대 과일. 더운 나라잖아요. 더우니까 계속 끊임없이 먹어서 바나나나 파인애플 먹어서 땀 식혀야지 그나마 활동 더딘 것도 가서 그거 먹고 식혀가면서 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환경이 차게 바뀌어 있는데 그걸 먹여보세요. 차갑잖아요. 그래서 가끔 애기들 보면요, 까는 애기들 보면 엄마들이 한겨울에 바나나 먹이고 딸기 먹여가지고 얼굴이 딸기처럼 빨간 아이들이 있어요. 걔 차가워서 그래요. 엄마들이 모르니까. 네. 애기 엄마들이 모르니까 그 한겨울에 좋다고 딸기를 먹이는 거예요. 딸기 사실은 3월달 5월달 노지에서 낳는 걸 먹었는데 한 11월달 되면 딸기가 나와요. 애기한테 좋다고. 그 차가운 거를 애기한테 먹여보세요. 애기가 볼이 그냥 빨개 있어. 그러면 제가 보다가 되게 안타깝거든요. 저 엄마가 저거 열대과일이나 차가운 걸 먹인 거예요. 분명 애기가 이렇게 빨간 거는요. 그러니까 방 안이나 이런 공간 안에 있는 아기들을 보면, 왜 아기들은 먹으면 그 즉시 몸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도 생기고 몸으로 바로 발전이 되니까 차가운 걸 먹으면 금방 아이는 그 몸으로 다 드러나요. 금방 여기 시린 거죠.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데 여기 빨개진 아이들 많잖아요. 그런 논리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캐슈넛이나 아몬드 굳이 우리가 막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아니 좀 그 저런 거 먹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우리 호두나 잣도 있고 우리 거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충분히 먹어줘도 뭐 충분하죠. 사실 그 청포도를 쇼핑, 아이쇼핑 할 때마다 전 사진 왔는데 네. 아이쇼핑 할 때마다 참 놀란 게 굉장히 싱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 네. 뭐 채소 택배를 시켜보면 여름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 수송 과정에서. 그래서 일부 채소들은 좀 물러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마 비행기나 배 타고 온 이 청포도는 굉장히 싱싱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저 과일이나 채소들이 어떻게 저렇게 푸를까? 제가 여기서 굳이 답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푸를까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제가 정말 내가 저기 시장에서 아니면 밭에서 뜯어갖고 여기 오는 순간만 해도 애들이 그런 게 푹푹 날이 뜨거나 이러면 막 상추 같은 게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래도 다시 물에 들어가면 좋아지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데 그 멀리서 오는 저런 바나나나 저런 예를 들면 열대과일이나 청포도나 이런 것들이 또는 키위 포함해서 다 이런 숙성이 필요한 것들이 푸르러서 여기 오기까지는 물론 거기 약품 처리니 했니 안 했니도 상상해 보시고요. 더 느끼는 건 뭐냐면 애초에 덜 성숙된 거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 걸 딴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열대를 받으며 오면서 거기서 숙성돼서 여기 도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나나를 상상해 보세요. 바나나를 노란 애를 땄을 것 같아요. 초록색 때 그런 거죠. 초록색을 따서 여기 오면서 걔가 완벽히 노란색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 들어오면 또 걔를 한번 후숙 처리 같은 걸 해줘요. 노랗게 되라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들이 오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주입하는 게 있는 거죠. 늘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항상 내 환경,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저런 열대과일이 오는 그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대륙에서 여기 배 타고 오는데 비행기로 반짝 오는 것도 아니고 배로 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뭐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냉장고 안에. 그러나 그게 물류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러지 못하고도 그냥 날라오는 일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그 환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라디오니까 되게 재밌네요. 상상하라고 얘기해주고 만약에 우리가 방송이었으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 그러게요. 우리 수송 과정을 네. 또 취재해서 보여줘야 돼. 네, 농산물을 구입할 때 네. 이 지금 국산 그리고 노지재배 제철에 이 식자재만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일단 저희 그 유기농 문화센터에서는 동물성 식재료 달걀, 유제품, 생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탕, 인공첨가물, 채식가공품, 인스턴트 식품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뭐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 할머니, 어머님이 만든 전통적인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소금 점이 들어가죠. 하나 네. 빼먹은 것 같아요. 식초 네. 아, 예, 식초도 들어갑니다. 그쵸? 네, 식초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 할머니나 주위에 지금도 만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로 지금 현재 유기농 문화센터는 만드는데, 된장,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저희 엄마가, 이제 저희 엄마가 한 30년 된 시된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마다 또 된장을 만들죠. 그래서 그거를 한 3년, 한 5년쯤 된, 고추장은 바로 먹고요. 고추장은 바로 드시는 게 좋고 이제 된장은 먹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마가 만들었는데 저희 이제 센터에 오면 저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콩국수들 다 아실 거예요. 콩 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콩 따로 국물 따로잖아요. 네. 그걸 하지 않고 저희 엄마가 그거를 온전히 다 콩국수 내듯이 다 내서 그 된장과 그러니까 3년, 5년 된 된장과 그거를 섞어주시면 저염이 돼요. 그러면 바로 샐러드 소스처럼 드실 수 있는데 그것도 조금 짜다 싶으면 들깨가루를 저는 조금 넣어요. 거기다가 그럼 완벽한 소스가 되는 거죠. 그걸로 요리할 때마다 무침도 쓰고 샐러드도 쓰고 다양한 요리법으로 쓰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사실 엄마나 할머니가 만들어준 게 짜다는 이유로 막 안 먹잖아요. 그걸로부터 외면하고 우리가 소위 말한 가공 된장, 가공 간장을 먹은 거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소금 섭취량이 많아서 점점점점 뭐 많은 박사님들이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그런 것들을 혼합해서 소스 개념, 우리 먹는 드레싱 개념으로 사용을 해서 먹으면 충분히 굉장히 훌륭한 다양한 요리가 나오겠네요. 양념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유기농 문화센터는 조선간장 써요. 조선간장이라는 거는 혹시 우리 저요? 저는 진간장, 국간장, 조선간장, 양조간장은 알고 있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임새가 다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국간장만 쓰임새가 좀 다른 걸 알고 있고. 근데 사실은요. 간장은요 하나면 돼요. 조선 간장 하나면 되거든요. 오, 네. 정말요? 여기서 오셔서 네. 두 번 식사하셨는데 간장은 조선 간장밖에 쓰는 게 없어요. 조선 간장이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매주를 담그잖아요. 이제 11월쯤 되면 10월 말 11월 초가 되면 매주를 담가요. 그러면 그 매주는 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된장은 언제 되면 정월 대보름이 끝난 2월 말쯤 되면 된장을 담가요. 된장을 담글 때 소금의 농도와 그 매주를 넣어서 된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5월 달 한 3개월쯤 되면 장 가르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 가르기. 된장과 간장을 가르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거 우리는 보통 조선 간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태생이 하나네요. 그렇죠. 네. 그 하나로 맛을 내는데 양조간장 이런 건 뒤늦게 나온 거라서 나중에 얘기하자면 양조간장은 다 갖다 버리셔야 되는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네. 네. 정말 꼭 얘기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그 조선 간장 그 짜잖아요. 우리 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되게 간단해요. 물 집어넣으세요. 물 넣고 내가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난 다시마를 좋아해. 나 표고를 좋아해. 그러면 다시마랑 표고랑 그 간장을 넣고 육수를 소위 만드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고 싱겁게. 네. 내가 먹을 만큼의 농도를 이렇게 쭉쭉쭉쭉 줄여야 되잖아요. 이걸 하시면 되는데 가서 양조 간장을 사오시죠. 네. 거기 인공 첨가물과 또 우리가 소위 정말 말이 많은 유전자 조작 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간장 고추장보다 더 많이 먹는 게 간장이에요. 특히 아이들 요리에는 간장 굉장히 많이 써요. 설마 그 요리당 같은 거 예를 일부 제품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 넣으시면 안 되고요. 특히 올리고당 뭐 이런 거 넣으시지 않고도 단맛 필요 없이 사실은 음식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자재가 좋으면은요. 맛, 그 농산물의 그 고유의 맛이 거기 다 들어있어서 단 거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올리고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지 않아도 맛이 그대로 다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두 번째 가는 게 바로 그 조미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장, 된장, 고추장만 맛있어도 충분히 그 맛을 다 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간장에 밥 비벼 먹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간장이 맛있으니까 밥 비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농 문화센터는 다 그런 거 빼고 간장, 된장, 고추장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대신 이제 소금은 저희가 조금 달라요. 저희가 이제 천일염도 쓰지만 사실은 구운 소금을 좀 쓰거든요. 이제 은혜염이라고 보통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은혜염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이제 조금 비싸요. 다른 소금이 진짜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소금은 저희가 은혜염이라는 거 이렇게 키워드 치면 이제 설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은혜염이라는 걸 쓰고 있고요. 고추장도 하고 있고 이제 저 간장은 조숙자 선생님이라고 뭐 그 35년 전통의 그 종갓집에서 쭉 이렇게 계속 전수 받아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간장을 현재 쓰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저희 엄마나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원료가 되는 콩은 제가 산지를 다 가서 막 봤고요. 예를 들면 한 평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콩농사를. 그런데 그 콩농사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런 거죠. 과연 수입콩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우리 소비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걸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매주되고 된장됐는데 그 원료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얼만큼이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우리 센터에서 쓰는 것들은 일일이 다 산지에 가서 농민분들도 보고 얼만큼 생산되면 얼만큼의 땅에 그래서 그 농산물이 나와야 되는지 제가 가늠을 좀 할 수 있어요. 탐정 수준이네요. 네, 가서 다 지켜보고 농민분들이 나오는 물량 확인하고 아, 저 정도면 수입 물량이 들어올 수 없겠구나. 수입콩이 섞이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나름 확인하고 여기서 사실 원산지 확인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되고요. 사실 엄마에게 주는 콩은 제가 알아서 네, 그러니까 유기농보다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농이나 태평농으로 하시는 분들의 콩 콩을 제가 아름아름 구해서 엄마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장을 그렇게 닦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제가 고추장을 항상 뒷면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예. 혹시 전통 방식의 고추장 만드는 방식에는 밀가루가 들어가나요? 아, 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 네. 밀가루가 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우리 이제 여기 유기농 문화센터에서도 된장 막장 담그기 그러니까 된장 담그기 고추장 담그기를 하는데요. 이제 조청 현미 조청으로 저희는 고추장을 이제 기본적으로 담그는데 그것도 있고 찹쌀 고추장도 있고요. 그 밀 그러니까 밀이라는 그것도 지금 거기는 수입 밀을 쓰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사실 우리 전통에 밀 고추장이 있어요. 아 네. 전통 밀 고추장이 따로 있구나. 네 그런데 그 지금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그러게요. 혼돈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따로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밀 고추장이 있는데 정통 방식의 밀 고추장은 정말 있어요. 보리 고추장도 있어요. 아. 보리 된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 무엇을 섞느냐는 거는 우리가 무한대로 우리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마 장 만들기는 재밌게 다른 날 이야기를 하면 혼돈되지 않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금방처럼 밀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들어갑니다로만 지금 이 방송 그거 살짝 들으신 분은 가서 고추장 살 때 밀 들어가서 사야 돼 이러고 사면 어떡해요? 맞아요. 다 수입밀로 되어 있는데 네, 제초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여기서는 그러게요. 과정도 있어요. 네. 숙성이라는 과정. 네. 그렇죠. 유기농을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 3부에서 계속 이어 이야기해보겠습니다.